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예쁜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노래를 부르나요? 그래요. 그 노래들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즐거워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배울 찬양에서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오늘 첫 곡입니다. 어린이 구원 찬송 주를 사랑해 찬양 들어볼게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 아멘.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정말 신나고 기쁘죠? 다시 한번 이 곡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 찬양 가사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주를 사랑해 경배에 찬양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네. 하나님께 지음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높이며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가까이 계시면 나의 갈 길 분명해, 나와 동행하시는 주.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삶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은 내 생명, 주 못사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벌을 받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며 여러분의 갈 길을 분명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마냥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어린이는 먼저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여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지금 믿으세요? 다시 한번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를 사랑해 찬양 듣고 반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를 사랑해를 부를 때에 집에 있는 냄비 뚜껑이나 젓가락 또는 숟가락을 사용해서 흥겹게 박자를 맞추며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주를 사랑해 경배에 찬양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네. 주 가까이 계시면 나의 갈 길 분명해. 나와 동행하시는 주. 주님은 내 생명. 주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정말 잘했고요.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리듬을 살리고 찬양을 하면 온 가족이 즐겁게 찬양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제 지난주에 들어본 복음종 울려라 찬양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 시간인데요. 영준이의 엄마는 영준이에게 가게에 가서 콩나물을 사라고 하셨지만 그만 돈을 주는 것을 잊어버리셨어요. 영준이는 엄마가 시키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 즉 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옆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성경 주소를 알려줄 테니 함께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심으로 자기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임을 알고 그 일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때때로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여러분에게 요청하세요. 미쁘시니 도대체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이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세요. 아, 바로 미쁘시니는 믿음직스럽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행하도록 요구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기도할게요. 저희는 잠시 어린이 구원 찬송 주님을 믿어요 찬양 듣고 2부에서는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고 나중에 더 크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고 싶나요? 저희는 잠시 스톱 들어보세요. 영어 버전으로 들어보고 브라질의 어린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브라질의 교육은 미래 지향적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학교를 세우거나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해요. 또한 빈부의 차이가 크고 치안이 불안해서 빈민 지역의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고립된 장소에서 생활하고 지내기 때문에 길거리나 공원에서 개인적으로 어린이를 만나기가 매우 어려워요. 반면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어린이들은 대부분 빈곤층의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은 마약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싸우거나 훔치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대요. 이 아이들의 장래의 희망이 뭔지 아나요? 이 아이들의 장래의 꿈은 은행 강도 납치범이라고 하네요. 선생님은 이 글을 읽었을 때 정말 깜짝 놀라고 그들이 정말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 어린이들은 이런 행동을 돈을 버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브라질은 학교에서 종교 수업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구원자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요. 학교에 종교적인 또 교회에 와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있거나 하면은 쫓겨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아멘할 수 있겠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라질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바른 환경 가운데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말, 행동을 통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찬양 한 곡 듣고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린이 구원 찬송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믿음. 5살 때부터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한 허드슨은 부모님의 신앙 교육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실로 믿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중국으로 선교를 가라는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듣고 더욱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또 중국에 대해 공부도 하며 언어와 문화도 익혀나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허드슨은 중국에 가게 되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과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에 대해서 더욱 배우기 위해 또 기도하다가 하디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허드슨은 그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함께 일을 하면서 선교사로서 의학보다 더욱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허드슨 테일러는 매주 분주한 하디 박사를 도우며 의학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도 배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모든 일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일요일 오후 그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을 걷게 되었어요. 그는 아프고 궁핍한 사람들을 방문하며 그들에게 약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성경을 읽어주며 전도지도 주고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때로 난폭한 사람들이 허드슨을 비웃기도 했어요. 그들은 허드슨을 밀치고 전도지를 찍고 심지어 뭔가를 던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허드슨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하나님이 악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일할 수 있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셔. 허드슨은 생각했어요. 그는 간단한 식사를 하며 저축한 적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허드슨이 가장 원하는 것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어느 날 허드슨은 예쁜 크리스천 선생님을 알게 되었어요. 와, 그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린이 구원 찬송 주님께 주의 위해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선생님을 알고 있었어요. 허드슨은 그녀를 깊이 사랑했고 그녀도 그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종종 그는 중국에 대해 그녀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중국의 선교사가 되기 원한다는 것도 설명해 주었어요. 허드슨은 그녀가 자기 아내가 되어서 중국으로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허드슨은 그녀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좋네. 하지만 자네가 중국에 가지 않는다면 허락하겠네. 그녀도 부모님의 뜻에 따랐어요. 허드슨은 너무 실망했어요. 내가 이곳에 머물러 결혼해야 할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없어. 수백만의 중국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영국에 머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녀를 포기하게 하시는 거야. 허드슨은 결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내가 중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더 배워야 해. 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고. 허드슨은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허드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어떻게 또 배울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어린이 구원 찬송 듣자 듣자 찬을 듣고 다시 올게요. 듣자 듣자 주님은 정녕 디즈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었을까요? 하디 박사와 도시 헐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실제 그들 모두 허드슨을 돕고 있었어요. 하디 박사에게는 건망증이 있어서 때로 허드슨에게 봉급 주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자네, 봉급 받을 때를 나에게 말해주게나 하곤 말했지요. 하지만 허드슨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박사가 봉급 주는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박사가 허드슨에게 봉급을 주어야 했고 허드슨의 주머니에는 60센트 정도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한 가난한 자가 허드슨에게 왔어요. 오셔서 저희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하고 부탁했어요. 허드슨은 그 사람과 함께 그 가족이 살고 있는 더럽고 좁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허드슨은 아픈 부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머니 안에 있는 적은 돈이 생각났어요. 만일 이들을 실제로 도울 수 없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며 어떻게 도와준단 말인가? 허드슨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 그의 마지막 동전을 꺼내었어요. 그리고는 여기요, 이거 받으세요 하고 그 사람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허드슨은 행복한 마음으로 걸어 나왔어요. 다음날 점심을 먹기 위해 돈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요? 글쎄요, 어떻게 이 상황을 이끌어 나가실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허드슨은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네요. 자신의 상황에서도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더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이 더 멋지네요. 아쉽지만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 이야기 계속 들어보아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모두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작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경험을 꼭 하기를, 그래서 하루하루가 풍성하기를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